속에서 지내온 내 모든 나쁜 기억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 모든 게 때로는 그댈 찾아서 먼 여행길을 떠나네 바람이 내 어깨를 차고 떠나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 이제